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까지 느껴지는 말이지요. 언니, 형, 아버지, 선생님. 우리보다 좀 더 많은 날을 살았던 분들께 지금껏 수도 없이 전해들은 말일 겁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오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식이 있었죠.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더 넓은 세계로 여러분은 들어가신 겁니다. 이렇게 삶의 무대가 넓어진 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넓히세요. 멀리 보고 넓게 생각하고 깊게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에서 Kitting's Triumph. 선생님, 행동할 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신 대구 2001동의 정명표 씨, 서울 역삼2동의 심태섭 씨, 서울 목일동의 공계순 씨, 대전 가양2동의 임혜정 씨. 아, 그리고 이분은 그림자 공간이라는 영화 서클에 계신 분이죠. 1위에서 안영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처음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서울 반포1동의 김상아 씨, 상아 학생.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열어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박차고 들어오십시오. 지영 씨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아, 친구 기원, 병수, 상규, 현석, 주희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신 경기도 파주군의 황진규 군, 친구 선경이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신 서울 미아팔동의 김숙기 씨께 띄워드립니다. TV 드라마 머나먼 정글의 타이틀 뮤직으로 쓰였죠. 영화 풀 메탈 자켓에서도 삽입됐었고요. 롤링스톤스의 Painted Black입니다. TV 드라마 머나먼 정글의 타이틀 뮤직 Painted Black이었습니다. FM 영화음악에 들어오시려면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독 여의도우체국 사선 819호로 엽서에 적으시고요. 우편번호는 150-608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FM 영화음악입니다.

음악이 조금 무시무시하죠. 영화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연인 중에서 미모리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영국 감독 피터 그리너웨이의 이 영화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연인 제목이 좀 긴데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셨다면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나친 외설과 폭력 장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일찌감치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죠.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딕풍의 고급 레스토랑 르 오란데이스. 도둑 알버트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조지너는 이 레스토랑의 단골 고객입니다. 알버트는 훔친 돈으로 호화호식하는 주제에 장소를 불문하고 난행을 일삼는 등 거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조지너는 그런 남편에게 짜증을 내면서도 그의 잔인한 성격이 무서워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책을 옆에 끼고 식사를 하던 학자 마이클의 눈과 조지너의 눈이 마주칩니다. 불꽃이 튄 거죠. 두 사람의 위험한 사랑 노름은 주방장 리차드의 도움으로 계속돼가지만 남편 알버트가 눈치 못 챌 리 만무합니다. 어느 날 밤, 마이클의 집을 몰래 찾아간 조지너. 그녀가 발견한 것은 피범벅이 돼 숨진 연인 마이클이었습니다. 남편이 지셨죠. 조지너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주방장 리처드와 의논한 그녀는 남편을 위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조진어가 남편을 위해 차린 최후의 만찬 메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죽은 연인 마이클의 인육이었습니다. 조진어는 이 인육을 먹음직스럽게 장식해서 남편에게 자꾸 권하지요. 이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연인 이 영화를 감독한 피터 그린어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음식물이라는 게 어느새 소비세계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오늘날 인간의 욕망은 이제 인육까지도 먹어 삼키지 않겠냐고요. 극에 달한 인간의 욕망 끝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 영화처럼 인육을 먹는 식인 영화들이 많이 등장했죠. And if you try one time, or you can't get enough, I'm talking about barbecue. Only thing I sell. And if you want my meat, you can come by my house, I swear. I'm talking about barbecue, only thing I crave. And that good doing meat is gonna carry me to my grave. Some people wanna know the regular price. Bit by bit, you can get some. The only thing sleeping. Not 9, not 8, not 7, not 6, not 5, not 4, not 3, not 2, not even 1, darling. Don't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The magic number. Fried Green Tomato 중에서 Barbecue Bass, 패티 라벨의 노래였습니다. 상당히 아름답고 따뜻한 영화로 기억되는 Fried Green Tomato에서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인육을 음식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루스를 괴롭히며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남편 프랭크. 어느 날 그가 실종되고 형사는 이치와 루스를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하지만 영화 종반부에 밝혀지기로는 프랭크의 시신은 그 카페의 음식이 되고 형사는 그걸 아주 맛있게 먹어버린 결과가 돼버리죠. 영화는 미리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소스를 끓일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이치의 대사라든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데 맛있는 고기였다 이런 형사의 대사 이것들이 다 그렇죠. 영화 양들의 침묵. 여기서도 독심술의 대가 한니발 박사 안서니 홉킨스는 살인 피해자의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라는 무시무시한 악명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현대인에게 잠재적으로 내포된 이상심리와 병폐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인육을 먹는 괴이한 습성을 등장시켰다고 조나단 뎀 감독은 얘기합니다. 인육을 먹는 식인종을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풍습은 적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래돼서 인육을 먹는 영화들을 카니발리즘 무비 이렇게 부르죠. 지난해 국내에 개봉됐던 프랑스 영화 델리카트슨 역시 열악한 경제 현실 속에서 인육을 먹고 사는 한 시대 그 푸주까니 무대였죠. 제목 델리카트슨 자체가 제조한 고기를 파는 정육점을 의미하는 불어라고 해요. 영화에서도 말세적인 인간 세계를 비유하듯이 사람들은 먹는 일,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단 한 가지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있죠. 인육을 먹는 지상세계 사람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지하세계 사람들, 이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단 한 사람이 푸주간 주인의 딸 줄리였습니다. 영화 델리카트슨의 타이틀 뮤직 듣습니다. 영화 델리 카트슨의 타이틀 뮤직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인육을 먹는 영화가 또 한 편 제작됐습니다. 프랭크 마샬 감독의 살기 위하여 Alive인데요. 이 영화는 지금껏의 영화처럼 어떤 상징을 띠는 카니발리즘 무비는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의 고기를 먹어야 했던 그런 실화를 영화로 옮긴 것이죠. 우루과이 럭비팀을 태운 비행기가 설경의 안데스 산속에 추락합니다. 생존자는 살기 위해서 고투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고기를 먹게 되죠. 이 과정이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돼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하는데요. 영화 중에 이런 장면도 있다고 해요. 주인공 에단 호크 앞에 고기가 놓입니다. 그는 묻죠. 이번엔 여자냐 남자냐 이렇게요. 여자라고 누군가 대답합니다. 에단 호크는 그 고기를 차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참 끔찍한 얘기죠. 공부하시던 분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전부 라디오 끄고 주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영화가 이렇게 카니발리즘 무비 식인까지 다루다가 어디까지 갈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최신작 Alive 중에서 듣습니다. 엔드 타이틀입니다. 네, 사람은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더 좋고 둘보다는 셋이 나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한 분이 이 스튜디오 안으로 오셔서요 이곳을 꽉 채워주셔서 아주 마음까지 넉넉해지는데요. 스크린 잉글리쉬의 곽영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곽영희 씨 반갑습니다. 영화와 영어의 만남. 재미있는 영어의 만남. 예, 오늘은 어떤 영화로 그 영어의 만남을 추선해 주실 건가요? 네, 워킹걸을 가져가겠습니다. 예. 워킹걸이라는 그 이 제목부터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워킹걸은 그냥 만 문자 그대로 일하는 소녀. 직장 전문직 여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커리어 워먼이라고 하죠. 네네. C-A-R-E-E-R. 예. 커리어. 이제 캐리어라고 잘못 발음하면 안 됩니다. 커리어 워먼은 남자의 비즈니스맨에 해당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 여성. 예. 비즈니스 워먼이라는 말은 아직은 그렇게 잘 쓰이질 않습니다. 예. 직업 여성. 그래서 좀 아직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죠. 네. 그래서 커리어 워먼이라는 말로 쓰고 오피스 레이디는 이제 그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어인데 하여튼 뭐 잘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주로 네. 월간지에 많이 등장하죠. 네. 오엘들의 하루 뭐 이래가지고 네, 오엘. 저는 오엘이 뭔가 했어요. 저도요. 네, 커리어 어머니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영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요. 아, 이 영화 내용은 워킹걸 그러니까 급사를 조금 연한 것이죠. 네. 대개 이제 우리도 직장에 가면은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네. 밤에 이제 야간에 다닌다거나 하면서 네.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어렵게 저녁에 공부도 하고 또 졸업하고 또 자기 길을 가고 하는 네. 그런 많은데 고등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야간 학부를 다니면서 이렇게 직장에 근무를 하면 이제 귀염도 받고 급사로서 급사라는 표현이 이제 좀 좋지 않습니다만 귀염 받지만은 나이를 먹어서도 그런 단순한 일에 종사하게 되면은 참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멜라니 그리피스는 테스로 여기 나옵니다만은 학문적인 배경이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가 봐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바로 직장에 쭉 다녔어요. 예. 전문직을 아직 가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26살쯤에 이제 시립대학이죠. 야간 예. 대학인데 야간 학교 과정으로 예. 우리 지금 이제 개방대학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참 열심히 살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살아요. 여성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30살이 넘어서야 야간 학교를 대학을 이제 디그리를 얻는 네. 이러한 그러면서 욕심을 부립니다. 나도 언제까지는 이렇게 단순한 일로 비서직 네. 커피나 날르고 할 것인가. 나도 좀 전문직으로 종사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좋은 계기가 찾아듭니다. 바로 그 트레스크라는 기업 합병을 하는 회사가 방송국을 인수하려는 정보를 잡지에서 얻고 네. 여기에 자기가 뛰어들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번 일로 해서 자기가 좀 새롭게 한번 변신하려는 네. 그래서 간부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워킹걸에서 간부 사원인 커리어 워먼으로 예. 변신해보고자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렇습니다. 캐더린 바로 시그니 웨버. 시그니 웨버. 예. 연기가 좋죠. 예. 생일은 일주일이 어린데 이 사람이 그 새로 부임을 해옵니다. 예. 상사로. 그래서 부하의 아이디어를 보니까 좋거든요. 네. 그걸 훔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뒤집어 씌우죠. 사실은 내 아이디어를 내 부하가 뒤집어 훔쳤다라고.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테스는 어쨌든 눈물을 흘리면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죠. 상사의 아이디어를 훔친 사람이 돼버리니까 네. 아주 파렴치한 여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소개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끝부분의 예.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사이에서 시그니 위버랑 친구로 지내다가 멜라니 그리피스와 사랑에 빠진 해리슨 포드, 예. 잭 트레이너입니다. 예. 잭 트레이너도 아주 기업 합병 전문가인데 여기서는 이제 테스의 연민의 점을 느끼고 테스를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장면은 테스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짐을 싸가지고 직장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네. 떠나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당황하죠. 해리슨 포드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네. 그리고는 방향을 바꾸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서 그 사이 직장에서 갖고 있던 서류나 이런 것을 같은 것을 다 쏟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황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막 주시려고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는 이미 사랑에 빠졌거든요. 네. 이 인간성에 반하고 여러 가지 반 찾아왔습니다. Sorry, I've been trying to find you. 어디 갔었어? 찾았는데 Leave me alone.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No, you and me. 같이 한번 해봅시다. Just think about it. 뭘 같이 해봐요. 나를 하나의 놀이기금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으면서. No, it's not true. Can you honestly tell me it's not true? 솔직히 말해요. 당신은 나를 그냥 장난으로 만난 거야. 응? 내 어떤 사업 파트너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말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캐서린이 나타납니다. 캐서린은 자기의 애인이자 동반자인 잭 트로이너가 멜라니 그리피스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 약간 당황하죠. 네. Oh, more stolen file? 응? 내 서류 못 훔친 거 또 있어? 또 훔쳤구만? 그러자 테스가 이제 뭐 직장도 관뒀겠다. 당당히 얘기하면 돼. 더 이상 캐터린이 상사가 아니거든요. 네. Do not ever speak to me like that. Do not ever speak to me. Nothing ever happened. You don't know nothing.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지 마. 네. 뭐를 표현하는, 의미하는 말입니까? 당신이 다 내 소리를 훔쳤잖아. 그리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당당히 얘기를 해요. 응? Do not ever speak to me like that.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응? 당신 잘못했잖아. 그때 시그니브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하죠. Tess, this is a business. 이건 사업이야. 우리 이제 화해하자고 그러면서 Let's just bury the hatchet. Let's just bury the hatchet. 그렇습니다. 예. Let's just bury the hatchet라는 말을 합니다. Hatchet는 H-A-T-C-H-E-T, hatchet. 예, hatchet. 손도끼. 예. 북미 인디언, 토인들이 쓰는 손도끼인데 예. 인디언들이 막 이제 뭐 샤이한 뭐 아파치 싸우다가 화해할 때는요. 추장들이 탁 나와가지고 서부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만 싸우자 뭐라 인디언 말로 하니까 까빡까빡까빡 자막이 나오면은 도끼를 탁 던집니다. 예. 땅에 탁 던지고 꽂히죠. 예, 예. 이쪽도 탁 던지죠. 그럼 이제 무기를 버렸다. 묻자. 그렇죠. 예. 도끼를 땅에 묻자. 그럼 이제 그만 싸우자인데 문제는 이런 이디엄도 지금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Let's just bury the hatchet. 한 번만 더 해주세요. Let's just bury the hatchet. 환상적인 발음입니다. Let's just bury 네. the hatchet 하면요. 그만 싸우자 그러거든요. 예. 그러자 멜라니 그리피스가 You just bury your hatchet. I can't bury mine. 네 거나 당신 도끼나 던져. 난 못해. 예. 너무 분한 거죠. 응? 그러면서 Get your bunny ass out of my sight. 그 엉덩이 발로 치워. 네. 응. 어서 꺼지나 해. 빗쩍 말은 엉덩이라고 거기에 나오죠. 빗쩍 말은 엉덩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네. 그 번역을 제가 못했습니다. 네. Get your bunny ass out of my sight. 네. 어서 꺼지지 못해 라고 하는 장면인데 아, 서류를 떨어뜨리는 네. 그 장면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Sorry. 네. 부딪혔습니다. More stolen files? No, it's my stuff from the desk. Your stuff? Now there's a broad term. No, it's my stuff. Look, you, maybe you can fool these guys with this saint act that you got down, but do not ever speak to me again like we don't know what really happened. You got me? Tess, this is business. Let's just bury the hatchet, okay? You know where you can bury your hatchet? Now get your bony ass out of my sight. And if you really think that I said I loved you as part of some scheme, 예, 아유, 캐더린의 목소리에서는 목소리에서조차 미선의 냄새가 풍겨요. 그 맨 처음에 yes. 멜라니 그리피스는 그 발음까지 따라하려고 녹음하면서 했었는데 말이에요. 네. This is just a business. Let's just bury the hatchet. 그만 싸우자라는 예. 말이 나오죠. 자, 다음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인가요? 네. 자, 이제 트레스크 방송국을, 라디오 방송 인수하려는 네. 트레스크의 간부들이 들어오죠. 네.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죠. 빨리빨리 올라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What are you doing here? I'm trying to blow this bill. 뭐 하는 거예요? 이 계약 하려는 거 안 하려는 거예요? 그때 시그니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ack, why don't you get upstairs with me? 올라가요. 네.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열려있거든요. 네. 그때 해리슨 포드는 얘기합니다. No, not without her. 나는 예. 이 사람하고 아니면 예. 안 가겠어. 그때 또다시 트레스크 방송을 인수하려는 그 간부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Are you trying to blow this deal? 지금 이 계약 망치려는 네. 거야? 자네 뭐 하는 거야? You shouldn't get your Johnson's into business. 조금 이게 슬랭으로 나왔는데요. 사적인 감정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일 망치려고 그래? 이제 그때까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자 얘기를 합니다. No, no, no. She's your man. 멜라니 그리피스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She is your man. She is your man.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이 테스는 사장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man에 꼭 필요한 사람. 네. necessary person. 예. 충복이라는 뜻이 있죠. 예, 예. 부하, 충복. 그럼요. 그래서, 바로 그, 조한 콜린즈가 나왔던 사생활이라는 영화를 봐도 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Honey, let's go out, go out for a gambling. 우리 네. 갬블링 하러 나갈까? 그러니까 여자가 I'm your man. 그것은 그렇거십시다. 그렇거세요. 네. 네. 이건 아무렴요. 그 외국에 가면 그 택시 운전기사들이 물론 영어권입니다만은 Would you take me to Manhattan Caesar's Palace Hotel? 그러면은 기사들이 그럽니다. I'm your man. 네. 아무렴요. 그러면 입죠? 예.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레오나드 코헨의 노래 가운데서도 I'm your man이라는 노래가 네. 있지 않습니까? I'm your man.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나는 당신의 남자 이렇게 네. 번역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물론 직역하면 그렇죠. 근데 그 노래 내용은 바로 아, 당신이 맨날 여성한테만 그 실연만 당하고 여자가 당신에게 참 당신을 이렇게 받들어주고 이런 거가 그렇게 부러우면 I'm your man. 내가 대신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이런 가사가 나오죠. If you want a father for a child, I'm your man. 애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홀타동 복지에 가서 데려오겠다는 게 아니고 엄마가 돼주겠다는 거니까.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아, 레오나드 코헨이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 뮤직비디오로 MTV를 보니까. 네. 참 근데 그 사람 한 2시간 동안 노래하는데 땀 한 방울 안 흘려요. 그래요? 노래가 그렇잖아요. I'm your man. 그렇죠. Put on the wire.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콘서트 하면요. 힘 안 들겠어요. 네. 마이클 잭슨은 콘서트 하고 불려나간다, 들려나간다 그러잖아요. 힘을 많이 써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she's your man 이라는 말은. 네. 그녀는 당신의 남자란 뜻이 아니라, 사장님, 이 여자 한번 잡으십시오. 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네.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잭 트레이너는 이 사람한테 설득을 하고 있죠. 시그니 위버가 아니라, 멜라니 그리피스입니다. 네.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She's your man. 저 사람 잡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볼까요? 예, 들어보죠. Jack, let's get upstairs. Not without her. Jack. Trina, are you trying to blow this deal? No, sir. I'm trying to make sure that it gets done right. Tess is this team's leader. She put this deal together. We shouldn't proceed without her. And you shouldn't go letting your Johnson make business decisions for you. I'm not, sir. I'm telling you, she's your man. Oh? And what brings you to that? 네, I'm telling you, she's your man.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사장님, 여자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참, 이거 알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많이 쓰이는 거죠. 네, I'm your man. 그러면 부탁 드려드릴게요 해서, be my guest. 예, be my guest. Yeah, I'm gonna do whatever you want. 예. 오늘은, Let's bury the hatchet 하고. 네, 화해합시다. I'm your man, she's your man, he's 네, your man. 예. 남녀의 성의 관계 없이. man을 뒤했으면. 네. 충복 내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네네, 그렇게 거죠? 하겠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 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영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워킹걸 중에서 듣습니다. Let the river run. 성 토마스 남성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영화 워킹걸 중에서 Let the River Run, 성 토마스 남성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성산동의 딸 부잣집, 딸 다섯이래요. 오공주 집에 다섯째 딸 최현정씨, 막내딸 강아지 최두리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영화 원령옥 중에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원령옥은 관금붕 감독의 장만홍이 주연한 영화죠. 30년대 중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원령옥의 전기영화입니다. 그 중에서 짱신, 장심, 마음의 매장, 황앵앵의 노래입니다. 황앵앵은요, 황잉잉, 노란 깨꼬리라는 뜻인데요. 정말 목소리가 깨꼬리다운지 한번 들어볼까요? 장만옥, 양가위, 인청아의 애인이기도 한 진한, 유가령이 주연한 91년도 홍콩 영화 원영옥 중에서 짱신, 장심, 마음의 매장이었습니다. 황앵앵의 이 노래는 서울 개포 주공아파트의 김은주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송파동의 김세희 양, 사촌 누나와 친구 정재훈 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서울 신반포의 장재원 씨, 어머니 생신 축하해 주신 대구 이천일동의 김대원 씨, 친구 만석이의 생일 축하해 주신 서울 가련동 김인교 씨와 함께한 FM 영화음악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